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과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연안 모임이 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 핀란드 조선협회, 주체사상연구 핀란드 전국위원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과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메이코 베인인 나이지리아에서도 경축집회, 경축모임, 강연회, 도서 및 사진지원시회가 3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